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공개 주식회사 모스크바 주식은행 댐뿌반크 이사장과 리제로 컨설팅 회사 그룹 총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러시아 공개 주식회사 모스크바 주식은행 댐뿌반크 이사장과 리제로 컨설팅 회사 그룹 총사장이 최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표부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